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제1한국민주여성회가 28일 굴욕적인 일본군 송로의 문제 합의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군 송로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군 송로의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패당과 일본 당국이 합의를 맺은 지 1년이 된 28일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도쿄지방본부, 니시도쿄지방본부 동맹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과의 송로의 문제 합의 초래를 요구하는 12-28 제1동포 학생 항의단이 도쿄에 있는 남조선 괴뢰 대사관과 일본 외무성 앞에서 항의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항의단은 일본 본무성 앞에서 일본 정부의 대조선 독자 체제를 반대하는 항의 행동도 벌였습니다.